현대판 을사오족들의 만고 죄악은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지금 온 결의가 남천 지역에 미국의 살인 장비 사드를 끌어들이기로 작정한 박근혜 패당의 매국 배적적 행위를 두고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남천 각계층은 박근혜 패당의 이번 망동을 미국에 굴종하여 주권을 송두리째 팔아넘긴 현대판 을사오족의 행보, 치명적이고 망국적인 선택, 국민 안보의 전쟁 이상의 위협을 가져온 대재앙 등으로 단죄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 결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서고 있다. 하루아침에 사드 배치지로 낙인되어 날벼락을 맞은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은 박근혜의 친미 굴종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피로 새긴 사드 배치 결사 반대 구호를 축혀들고 단식 농성을 비롯한 완강한 투쟁에 돌입하였다. 남조선 전역이 벌둥지를 쑤셔놓은 듯 법석 긁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로 미국의 더욱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된 주변 나라들의 반발 또한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사태의 장본인인 박근혜 패당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니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니 하는 당치 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내외의 반격을 피해버리고 발악하고 있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서 이제는 사드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어달라고 죄쳐대며 여론을 눅자치려 하는 한편 사드 배치를 될수록 빨리 끝내라고 졸개들을 몰아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박근혜야말로 동족 대결과 북침 야망 실현에 미칠 대로 미쳐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까지 거침없이 파괴하는 희세의 4대 매국노 전쟁 사환군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더욱 똑똑히 드러났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예고되는 오늘과 같은 중대한 시기에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종하여 천인공노할 매국 배적적 행위를 감행한 박근혜 역적 패당을 온 결의의 이름으로 존열이 단죄에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박근혜 패당이 강행 추진하는 사드 배치 노름은 승량이의 손을 빌어 민족의 귀중한 자산인 동족의 핵보검을 없애보겠다는 극악무도한 대결망도이다. 박근혜가 온 결의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도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가 날로 공고화되고 재년의 선 비핵화 나발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자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미국을 등에 업고 반구하국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여버리는 것이 박근혜의 간특한 계략이다. 특등 친미주구인 박근혜가 청와대 안방에 들어앉아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것 써먹어버리는 상전과 그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기어이 북 핵포기 기대를 실현해버리는 장려가 서로 배꼽이 맞아 이루어진 밀실 흥정이 바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다. 동족을 압살하고 흡수 통일의 계급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으며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은 민족의 소중한 자산까지도 스스로 원수에게 섬겨바치는 이런 추악한 매국 악례를 세상은 아직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는 미국의 사드 포대 뒤에 숨으면 죄 많은 제 목숨도 건지고 붕괴되어가는 통치체제도 수습할 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사드 배치 결정의 장본인인 박근혜가 외세의 빌부터 동족 압살에 발악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위적 행보장력은 질량적으로 더더욱 강화될 것이며 자비를 모르는 서슬푸른 정의의 비수는 만고 역적의 숨통을 면바로 끊게 될 것임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패당이 이번에 저지른 죄악은 70년 이상이나 남조선을 불법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에게 영구 강점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 분열을 더욱 지속시키는 특등 매국 범죄이다. 세계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하루속히 끝장내고 조국 통일과 민족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 결의의 한결같은 염원이고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상전의 사드 배치 요구를 덥석 받아들임으로써 날강도 미제가 남치선에 영원히 틀고 앉을 또 하나의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미국 본토에도 겨우 몇 개밖에 없고 해외에는 아직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사드 포대를 남치선에 배치한다는 사실만 놓고서도 이번에 박근혜가 감행한 친미굴종과 매국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사드라는 전쟁 괴물이 들고 앉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대대손손 대를 묻고 살아온 지역 주민들은 가차없이 한지로 내몰리우고 인민들의 피땀이 고인 막대한 혈세를 기지건설과 유지에 쏟아붓게 되었으니 온 남치선 땅이 을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권과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때에 오히려 외세에게 자기 땅을 거리낌 없이 내어주며 전쟁 사완꾼 노릇을 하고 있는 박근혜야말로 민족의 수치이고 재앙거리이다. 애비는 굴욕적인 한일협정조작으로 제2의 이완용이라는 오명을 남겼다면 그 딸은 뒤질세라 사드 배치 결정으로 미국의 영구 강점과 민족 분열의 지속을 위한 또 하나의 대못을 박아놓았으니 과시 역적의 피는 속일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모양이다. 강산이 열백번 변하고 세월이 천만년 흘러도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역적 집안의 더러운 죄악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대를 두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남지선에서 강행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귀중한 우리의 강토를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외세의 손에 결의의 운명이 난도질 당하도록 내맡기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미국이 남지선에 사드를 배치하면 동북아시아 전역을 핵 조준경안에 넣고 항시적인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기도가 보다 현실화되게 되며 그 정치 군사적 후과는 실로 엄청나다. 지역과 세계의 평화요 역량이 미국의 사드 배치 기도를 강하게 문제시하고 괴뢰들이 상전에 거듭되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선뜻 응에 나서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과 박근혜 배당의 사드 배치 강행에 대응하여 주변 나라들의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들이 취해지는 경우 남지선은 대국들 간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갈등과 마찰의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국들 간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임의의 순간에 사드를 겨냥한 국적 불명의 핵타격 수단이 날아들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지선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외신들이 남지선이야말로 지역의 가장 위험한 지뢰밭으로 되었으며 사드 배치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의 바보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다. 천하에 둘도 없는 천치, 일개 매국 역적 때문에 무고한 남지선 인민들이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피해를 당하고 우리의 소중한 조국 강토가 대국들의 악의다툼에 의해 짓뭉개지게 될 참혹한 현실을 과연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강위력한 자위적 힘을 보유한 오늘에 와서까지 우리 민족이 지난 세기와 같은 피눈물 나는 순환과 비극에 또다시 말려들 수는 없다. 리성과 분별이 있고 평화와 안전을 귀중히 여긴다면 남지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자신들의 존엄과 이익, 생존과 운명을 걸고 떨쳐 일어나 한줌도 못 되는 매국의 무리들을 매장해 버려야 하며 조선반도의 통일과 평화와 안정을 가로막는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힘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조선반도를 외세의 핵전장으로 섬겨바치며 동족 대결과 친미굴종의 추악한 행적을 역사에 다시금 남긴 박근혜는 전투에 용납 못할 매국 배족의 대가를 가장 혹독하게, 가장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7월 14일 평양.